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8월 31일 평양의 만수대부 이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CL 하주이 아마드 게이 적십자 및 적반올피의 국제연맹 총서기와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